this off my chest before it's몇번 말했잖아 You're the love of my life 거짓된 세상 속 불안한 내 맘속 오직 남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 가끔 내 맘 변할까봐 불안해할 때면 웃으면 말했잖아 그럴 일 없다고 끝없는 방황 속 텅 빈 내 가슴 속 내가 기댈 곳은 너 하나뿐이지만 가끔씩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워 수없이 달래며 지내어 많은 밤들 네가 없이는 난 너무 힘들 것 같지만 때론 너로 인해 숨이 막혀 난 끝없는 다툼 속 기나긴 한숨 속 네가 기댈 곳은 나 하나뿐이지만 네가 귀찮아지는 내 자신이 미워